너무나도 큰 일이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미우치면서 울어도 따라 가고